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핀란드, 볼스카, 인도네시아, 앙골라에서 회고 모임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일성 동지는 용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어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 민들에게 투쟁의 지침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그이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해서 인류의 마음속에 용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